옛날에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. 그게 너였다. 아니 그게 나였다. 한때 나를 잠깐 말아.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. 언제나 청춘이다.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키를 만든다. 오늘 밤은 내가 쏜다.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에 부르스. 옛날에 나를 말한다면 나도 한때는 잘 나갔다. 그게 너였다. 아니 그게 나였다. 한때 나를 잠깐 말아. 가진 것 없어도 시시한 건 죽기보다 싫었다. 언제나 청춘이다. 사나이의 가슴은 오늘도 가슴 속에 한 잔 술로 키를 만든다. 오늘 밤은 내가 쏜다.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에 부르스. 오늘 밤은 내가 쏜다. 더 멋진 내일을 그리며 사나이의 인생길은 한 방에 부르스.